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 정규입니다. 라운드 원 파이트! 본시 여러분들이 대통령 한 명을 어떻게 뽑았는지 몰라도 이명박이라는 해계망측한 대통령을 뽑아놓으니 나라는 온통 소망교회 소굴이요, 정치는 엉망진창이고 경제는 나라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난 맛에 국민주권이란 이름하에 그따위 대통령을 뽑아놓은 대한민국 백스타운들, 당신들 책임하시겠죠. 자, 새해부터는 한림전투 대한민국 모릅니다. 앞으로 딱 2009년 새해가 온 1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나라를 김영호 국회의장의 말씀대로 새 재헌헌법, 새 재헌의회를 세워 새 나라를 건국하십시오. 그래야만 한림 정기호, 새 한림 정기호 다시금 이 나라를 극진한 사랑으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You wi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규입니다. 가을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과 한번 감상하기로 합시다. 대한민국 다 아시죠? 큰 하나됨의 새한민국 아셨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면서요. 저희 짝이 되실 달린 그분께서는 그녀의 마음은 물론 정반대로 해바라기의 마음이겠죠. 결국 제가 찾아온 예는 해바라기인이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인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해바라기. 그래요. 천지 1월의 조화, 화풍의 조화를 저에게 꿈꾸시는 여인꾼, 해바라기의 마음을 품으신 달린 그 여인은 저 정규 하느님을 찾아 저에게 화풍의 청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정규 변함없이 수절하며 그 한 여인을 기다리는 파입니다. 이상 한림 정규의 결혼 청혼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정규입니다. 저 내일이 공식적으로 춘분 봄의 절정이다 보니 이 봄에 사랑가를 한번 불러봐야 될 텐데, 이런 노총각 정규 사랑가라고 늘 슬픔과 아픈 분입니다. 돌기동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는데, 제가 나이 27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상징 여인이 되는 고 한보라 무녀를 만나면서 진정 지나온 21년간 대한민국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저의 마음을 잘 몰라주시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저를 의식적으로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과는 이제는 이제 그만 잊어야 되지 않나. 한보라님도 이미 돌아가신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마 이별을 못하고 해서, 아주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랑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곡명은 사랑한 게 죄라면입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대학에서 당신들을 생각했습니다. 옛말이 있죠. 다정이 병이라. 다정이 병이라. 사랑한 게 죄라면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 죄인데 당신들 죄인데 다정이 병이라. 다정이 병이라.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만 대한민국과 사랑을 접어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불러드리는 이별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랑을 찾겠습니다. 새 사랑을 찾겠습니다. 이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